조선중앙통신사 홈페이지가 1월 9일부터 러문 봉사를 시작했습니다.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비롯해서 조선의 정치, 경제,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룩되고 있는 소식들이 홈페이지에 실리게 됩니다. 홈페이지는 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.